날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할 수가 있었어.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. 사랑이 사랑만이 너무 완벽하게 내 모든 여정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 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. I'm so sick of this. 지도 잘 모르게 됐어. 거울에다 뒤걸려봐 너는 대체 누구래.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할 수가 있었어.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. 사랑이 사랑만이 너무 완벽하게 내 모든 이점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. I'm not afraid to die.